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것을 또 이제 뭐 신천지 같이 뭐 거짓으로 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이죠. 거짓된 것을 전하고 그런 거짓말을 이용하고 뭐 그런 차원의 지혜는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양이 이리 때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물어 뜯겨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리 때에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나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와 목사와 예수의 증인과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며 오직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그 좀 어떻게 보면 무소유의 개념.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그 무소유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그 무소유가 아니라 약간 좀 그 세속을 떠나 그 불교에서는 세속을 떠나서 그 무소유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렴풋이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던 하나님께서 그런 순진한 마음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아, 물질을 다스리고 또 물질을 주의 영광에서 쓴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고고한 학처럼 뭐 내가 모든 것을 버렸고 주 앞에 섰다 그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뭐냐면 그런 뭐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물질관의 영향을 좀 저도 좀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악한 은사자들, 더러운 은사자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성숙하지 않은 그 은사자들의 그런 악한 꾀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목사는 물질과 그런 데는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성도들한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또한 모든 구제사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불협화음이 있을 때 오히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했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저번에도 뭐 얘기했듯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 그 자체의 마음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절망과 우울과 잘못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그런 오히려 율법적인 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함 그 안에서 모든 것은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은 그 해결되며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진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제의 원리가 그 교회 안에서의 또한 물질 안에서의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은혜 하면서, 아, 이거 맞죠. 그건 은혜야. 그냥 넘어가야지. 아이, 그, 훌렁훌렁 넘어가는. 그저 은혜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돼서 순종이 되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은혜의 축복이 말씀 안의 열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순종하며 진리로 그 이웃과 형제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또 마귀의 세력의 공격 가운데 기도와 영적 싸움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쉽게 헐렁헐렁 은혜야 하면서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아 이거 은혜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원리와 진리의 원리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물질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원리와 성령 안에서의 그 지혜를 우리가 순종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이루어 나가는 것 안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헌신과 열심과 또 마귀의 방해,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와 악한 자들의 방해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싸움과 또한 지혜와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첫 번째지만 그 안에는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참으로 교회의 투명성 물질을 어떻게 투명하게 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 물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는 그에 따른 의무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책임과 그런 것을 그냥 헐렁헐렁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가 뭐 연봉이 1억, 2억 뭐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 그리고 그 세상 사람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지 뮬러나 또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타고 전 세계를 한 세 바퀴 네 바퀴 돌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감리교의 창시자. 그는 항상 물질이 자기 쓸 만큼 물질이 더 많고 더 두루하면 자기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에게 다른 자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 돼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보십시오. 다시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유처럼 순결하라.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돈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그냥 헐렁헐렁이 은혜가 아닙니다. 뭐, 아이고, 너는,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겨야지,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는 눈을 부릅뜨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물질을 주의 영광에서 다스리며, 그것을 선한 청지로서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분별력과 말씀과 삶을 가르치며 지키게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적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철두철미합니다. 보십시오. 그 자본주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그 50년마다 신년제도가 있었고 다시 그 모든 그 자기의 그런 땅과 유업을 다시 찾게 하는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하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그 또 미련해서 또 돈의 욕심을 찾아서 또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해서 가난해지며 실패하며 그런 시장 원리, 그러나 다시 유업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레위인이 있어 레위인은 십일조를 받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그 뜻을 전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원리, 그것이 그 신약에 넘어와서 헌금과 그런 11조의 원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요, 증인으로서 그 사명으로서 그 살라고 명하셨느니라. 라는 그가 사명을 행하면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주시고 그 물질을 더해주신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구약의 헌금과 물질의 원리를 신약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그 녹아져 있는 그 참된 물질의 그 원리와 그런 헌금의 원리를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도 그 루이스가 이런 얘기 그 루이스가 그 강조했던 그 도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느냐? 그 안에는 영적 분별력,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며 진리 안에서 그를 돕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그를 돕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도움은 악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한 목사가 장애인과 가난한 아이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서 국가에서 후원을 받고 또 매스컴에서 떠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명세를 타서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막 많은 것들을 주고 그 관계 안에서 나중에 보니까 막 장애인을 죽이기까지 하고 뭐 장기도 팔고 그 후원금을 뜯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저를 도와줘서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사용돼 쓰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데요. 이제 점점 세대가 변하면서 1인 기업, 1인 방송, 또한 그것이 글로벌화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 또 사이버 세계, 또 세계가 그 교통과 빨라지면서 그 하루 문화권과 또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 빨라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애플인가요? 20개국의 언어를 그냥 휴대폰과 마이크만 딱 꽂으면 20개 언어를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한 것을 지금 내놨습니다. 아마 저는 그 감히 예견하던 건데 머지않아 그런 언어의 장벽은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20년 안에 모든 언어가 깨지지 않을, 언어의 장벽이 깨지지 않을까. 아, 이것은 하나의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의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 발걸음이 지금 오고 계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전진해 오고 계시는구나. 또한 선교의 기회가 또한 열렸구나. 또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간 그런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간 이런 그런 그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헌금과 헌신 또한 이런 모든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또한 그에 따른 악의 악한 자들과 그런 마귀의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들이 모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런 헌신과 열정과 열심과 고난과 마귀와 악한 자들의 세력의 그런 영적 전쟁들 이런 것이 어울려지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밖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진 것은 내가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그 내부적인 반발들, 공격들, 같은 기독교인끼리 그런 공격들 안에서 부흥의 불이 꺼져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 물 그런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면 많은 물질과 부와 많은 영광과 많은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도 따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취하여 그것을 그 안에는 취해버려서 그것을 쫓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 역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내 안의 죄성 또 우리 그 같은 형제와 기독교 안에서의 죄성과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위험과 그런 악한 무리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만몬 사상과 또한 타락한 은사자들 이런 공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런 바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진리를 세우기 위한 이런 영적인 싸움, 또한 이런 것을 바로 그런 것들을 영적 분별하고 기도와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관계, 그런 열정, 열심, 헌신, 이런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적인 그런 이리와의 싸움, 그리고 또 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가만히 들어온 이리와 그런 또한 악한 자들과 또한 그런 서로의 죄성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의 진수가 뭐냐면 그를 죽이고 그를 이기고 그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 서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싸움.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로 안에서 회개를 얻고 진리 안에서 또한 열매를 얻는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기준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아 저 마귀 새끼야 저거 악한 은사자들이야 저는 심판 받아야 돼.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넘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화와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자들의 꾀와 더러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처럼 심판 받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뿌린 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거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아시겠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본질이며 진수입니다.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파하고, 누구를 심판받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나를 대적했더니 걔가 잘 안 됐더라. 내가 말한 것을 안 들었더니 걔가 어떻게 됐더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의 진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저도 이거는 힘듭니다. 어떤 그런 영적인 공격과 악한 자들의 꾀, 더러움들을 볼 때 또 나의 죄성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엮여져 있지만 분노와 심판과 어떻게 보면 뭐 저주까지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아, 저게 마귀 자식이지. 저런 것이 진짜 지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악한 자들과 그런 더러운 자들, 거짓 형제들과 싸울 때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의 사망의 법칙, 죽임의 법칙 가운데 나도 모르게 또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아, 죄를 죽이면 내가 의롭다. 그 원리입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다툼과 영적 싸움과 악한 자의 싸움에 있다 보면 심령이 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분노와 화와 우울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간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 길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한 더욱 중요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거 그 팟캐스트를 제가 자주 듣는다고 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듣다가 그 암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냥 별 마음에 안 들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아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겠다, 들을만 하겠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석 특집으로 그 제 양놀이 그 다음 카페나 또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물질을 그 만몬 사상 안에서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사기를 치는 부분들, 뭐 탈세하는 부분들, 또 선교비로 쓴다면서 해외로 물질을 빼돌리는 부분들, 그리고 뭐 또 무슨 신협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빼돌리거나 무슨 다단계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그게 말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아 이런 참 더 이 정도로 더 심각하구나. 또 자기가 모르게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형제가 그뭐 장로의 자리를 얻던가 그 높은 그 기득권의 자리를 그런 공동체적 당을 지어 얻어서 그런 교회의 돈을 그 알게 모르게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것을 벌게 하고 또 그것을 빼돌리고 그런 과정들이 그런 세금 탈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거룩한 자만이 주여. 저는 이제 물질을 많이 구합니다. 10만 이상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물질과 환경과 물건을 주소서. 옛날부터 이것은 저희 소망이고 저희 비전이며 저희 기도입니다. 그게 몇 조가 됐던 몇백 조가 됐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거룩한 자가 쓰고 사용하게 하소서. 나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로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우리 지방에 안에서도 그 교회가 물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삼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불화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물질이 풍성할수록 또 물질이 주어질수록 이런 악한 자의 세력과 더러운 자의 세력, 만몬주의와 또 그의 노예들, 그리고 충분히 이런 타락한 은사자들이 당을 지어서 이런 악한 짓거리도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이런 위협감. 그에 따른, 내가 영적 분별력과 지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자기 자신만 거룩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원리도 아닙니다. 거룩이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경건의 삶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삶은 전도의 삶, 예수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와 전도와 그런 중보 기도와 이런 것이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아니, 왜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아름다운 그 신령한 열매 맺는 그 성품과 거룩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전도의 삶을 따로 떼서 말하느냐?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경건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건의 최고봉은 사랑이요. 사랑의 최고봉은 이웃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진짜 경건의 최고봉이요.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보십시오.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울지 않습니까? 영혼을 붙들고. 근데 신기하게 전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믿던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이웃의 영혼의 죽어감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저에게도 이것을 내려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 너는 그래? 무슨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것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로 또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진리의 기준 자체가 없으면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자신도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자이며 넘어지며 부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짝 나갈 때 서로서로 섬기며 우리 같이 나갑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보십시오. 내가 가장 그 안기부의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약간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윈윈입니다. 자기는 뭐 세금 탈퇴해서 좋고 돈 뭐 부동산 값 뛰어게 해서 뭐 어떻게 해갖고 교회도 좋고 자기도 좀 약간 삥 뜯으니까 그래서 좋고 또 이 다른 사람 다 아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알고 보니까 더러움과 악한 것들의 그런 만몬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 자체의 모습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청지로서 이 모든 물질과 이런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상한 통계가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을 좀 연구하면서 제가 좀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종말의 가장 정확한 표. 모든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화율, 복음이 얼만큼 증거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이제 한 대충 30%가 남았다고 얘기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그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는지 무려 70% 이상의 복음화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계획 안에서 이 30%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나를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양누리 교회 공동체도 강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주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화율이 70에서 80% 되는 미국은 무려 86%나 됩니다. 필리핀, 또 캐나다, 독일의 선교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80%가 그런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종족 국가에는 그 사역자들이 2.4%만이 그 선교사들이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종족 국가를 위해 선교 헌금이 몇 퍼센트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입니다. 도대체 99%가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작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단 1%만이 미 종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 2.4% 미 종족 국가를 위해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인구 비율을 따지면 선교 1위라고 자랑하는데 그 1위 국가인 우리는 어떻게 미종족 국가가 1%밖에 안 나가고, 아니 2.4%죠. 선거연금은 1%만 사용되고 오히려 복음화율이 86%, 80%가 넘는 그런 곳에 거의 60에서 한 70% 몰려 있습니다. 이게 선교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있을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그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세워야 될까?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 개척교회를 세울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또 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개척 준비 5년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런 하영조 목사님의 고백이 가끔 떠오릅니다. 나는 왜 교회를 세울까? 왜 세워야 하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근데 그 중심 안에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세계 선교회, 참으로 10만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평양 대붕 있을 때 많은 기도자들이 서원하며 10만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약속했듯이. 그렇게 10만 선교사를 우리가 양누리교회가 주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연합하여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엉망입니다. 제 자신 또한 교회가 지금 개척 준비 5년 계획을 짜면서 지금 거의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고, 너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많이 부족하고 게으르지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런 만문주의와 이런 더러운 것들, 내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친척에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아 세금을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했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런 것도 뭐 아 우리 제가 아는 그 친척 목사님 성경 이렇게 읽었다고 또 보여줍니다. 그걸 딱 보면서 참 우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쪽팔린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쪽팔린 것도 모르고 무슨 세금 탈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해준다고 했지 않나 그 무슨 의도로 그걸 나한테 얘기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아, 참 창피했습니다. 이게 성도인가? 목사도 목사님들도 또 우리 그런 주의 종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아무 분별력 없이 말하며 그렇게 행하는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로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부랑 그 팟캐스트도 그런 안티 기독교와 또 전도사가 만나서 같이 하는 그런 팟캐스트 내용인데 들을 내용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뭐 천지창조 얘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너무 비판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판하는 그런 교회의 행태,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이 다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매스컴이나 그런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탈퇴와 무슨 선교 헌금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돈 횡령과 그 다음에 뭐 다단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는 여러 가지 부동산과 뭐 신협과 무슨 노동조합 이런 안에서 돈의 그런 만문주의 사상 안에서의 그런 돈의 그런 흐름 악의 흐름들 교회가 그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들의 그런 위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도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동, 그런 위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도들이 불어나는 것은 교회가 살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에서 거의 800만에서 8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나가 형도,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된다고 그러고 무려 이단이 100만에서 150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는 줄어드는데 대형교나 그런 데는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가 살찌는 것이 아닐까요? 동백경화나. 저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40% 이상은 새신자들이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여 참된 회심하여 나와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적어도 40% 정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과 또 성숙한 성도들 또한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연합과 세워짐과 그런 개척 초기에서는 그런 것도 또한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 그저 위치도 교회가 살찌는 거라면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고 또한 그를 바로 세우고 또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부분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과 그런 것 또한 경건과 그 사랑의 경건의 최고봉 사랑이요 그 사랑은 죽어가는 이웃들을 전도하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도만 하면 다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해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시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분해에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려는 시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같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안에 전도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건의 최고봉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죽어가는 이웃들을 그 앞에 나와 울든지 회개시키든지 전도하든지 통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요,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저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근육을 키우며 영적 야성을 키우며 불신자의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거룩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양누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이 그런 점점 인천과 또 한국이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설교 듣는 자들이 또한 그 중심 가운데 그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그런 기도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의 꾀와 더러운 자의 세력 안에서 우리도 악과 더러움에 빠질 수 있는 또는 그런 이리 가운데 속을 수 있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물질과 또한 모든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진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의 그런 영적 전쟁 안에서 능히 하나님의 지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빌처럼 승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경건과 사랑 안에서 참된 예수의 증인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에서 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주님 속히 이사나를 사랑해 아리 떠나게 주님 속 이사나를 사랑해 아리 떠나게 주님 속 이사나를 사랑해 아리 저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열린 가슴에 주의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주소서.